이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How, wow, wow Whatever 나 싫은 말이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수다 칠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, fly, fly 있지 그것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나와 Now, now 뜨겁기는커녕 피코 blue blue blue whatever